남조선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괴리호전광들이 새 벽도부터 동족대교를 고취하며 존징소동의 요를 노리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에 괴뢰국방부 장관은 북의 도발 위협이니 이런 때일수록 군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느니 오직 종만 바라보라느니 하고 기움을 토했습니다. 이날 괴뢰합동사모본부 의장은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를 타고 조선소의 최대 열점 수역인 5개 섬 일대와 태안반도, 조선동해 등의 상공을 돌아치며 졸개들의 전쟁 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한편 새해 들어서기 바쁘게 괴뢰 류군은 6개 지역에서 군단별로 그 누구의 경멸을 위한 포실탄 사격 훈련을 벌여놓았습니다. 괴뢰 공군 참모 총장은 2일 전투기를 타고 조선동의 상공에서 지휘 비행에 돌아치던 끝에 대기 중에 있던 전투기들을 출격시켜 전술 요격 임무 수행을 위한 훈련에 내몰았습니다. 바다에서는 괴뢰 해군 함선들이 실탄 사격 훈련을 포함한 해상 기동 훈련에 돌아쳤습니다. 괴뢰 해군 참모 총장이라는 자는 이 전쟁 연습을 지휘하면서 새해도 오로지 전방만을 주시하라고 고하대했습니다. 상충부의 대결 소동에 졸개들은 단호한 응징이니 소북도서 사순이 북방 한계선 수원이 적 도발시 조건 반사적 응징이니 하는 망발들로 맞장구를 쳤습니다.